혁명 1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혁명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진보운동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들이죠. 네. 바로 이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되새길 때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주민주통일인데 여기서 이제 자주는 밤이 자주하고요. 민주는 반파쇼 민주화입니다. 통일은 조국통일이죠. 네. 근데 이제 자주민주통일의 중요한 의미는 자주에서 민주로, 민주에서 통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자주가 가장 선차적이다, 중심골이다. 그것은 이제 남측 사회의 기본 모순 및 주요 모순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기본 모순은 사물과 현상의 생성,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모순이고요. 주요 모순은 소요 단계에서 다른 모순을 규정하는 모순이죠. 네. 그런데 남코리아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함께 존재해왔죠. 네. 그래서 기본 모순은 민족 및 계급 모순이 되고 주요 모순은 민족 모순이 되겠습니다. 네. 외세의 강점을 끝장내지 않으면 다른 모순이 해결될 수 없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그런 모순이 바로 민족 모순인데요. 네. 주요 모순이 되겠습니다. 이 반미 자주화의 주요 과제가 미군 철수고요. 네. 반파쇼 민주화의 주요 과제는 보안법 철폐고요. 조국 통일의 주요 과제는 연방제가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미군 철수는 주남미군이 되죠. 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데 한국, 대한민국은 이제 남측에서만 선거로 세워진 정부 아닌가요? 그것도 1948년 4.3 제주민주항쟁, 무장투쟁까지 전개하면서 반대했죠. 네. 그 선거에 참가하지 않은 민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고 하죠. 북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선거했습니다만은 남측에서는 이제 비합법적으로 선거를 해서 대의원을 보냈죠. 네. 물론 48년 4월 18일에 즈음해서 남북재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열리고 또 김구, 김규식 선생과 같은 중요한 분들의 쑥섬회의도 따로 열렸죠. 그렇게 해서 하층, 상층, 민족통일전선의 기초에서 세워진 정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1950년의 3년 전쟁 이후 북과 남의 38선이 공고해지면서 남측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남에서는 한국이라며 남한, 북한, 북에서는 조선이라며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이제 상대를 부정하는 개념을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립적인 코리아, 남코리아, 북코리아, 북코리아, 남코리아 이렇게 쓰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남미군 이렇게 씁니다. 이 미군의 철수가 이제 반미자주화의 중심 과제이면서도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과제가 되죠. 그렇게 해야만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돼야만 보안법이 철폐될 수 있습니다. 네. 남의 자주적 민주정부와 북의 사유정부가 통일연방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로 보면 미군 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정부 수립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면서 남측 지역에서 민주주의적 과제를 실현하는 전국변혁과 지역변혁, 전체와 부분의 과제를 함께 실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김대중 노무현 개혁 정권, 통일지향 정권 시절에는 여기서 이제 통일지향이라고 쓴 것은 연방제를 부정하는 정권은 반통일 정권인데 6.15 공동선언 또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14선언을 합의해서 점차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즉 6.15 공동선언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서 14선언 사실상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는 그러면서 높은 단계 연방제로 나아가는 연착륙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는 정권을 통일지향 정권으로 보통 설명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일 정권이 아니라 통일지향 정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 정권 하에서는 경로가 일반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그리고 미군 철수 그리고 자주형 민정부 수립과 보안법 철폐 그리고 통일연방정부 즉 높은 단계 연방제 실현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군 철수, 자주형 민정부 수립과 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정부 수립의 3단계가 아니라 일반 민주주의 실현과 낮은 단계 연방제가 결합돼서 미군 철수, 자주형 민정부, 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정부 높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되는 즉 3단계 이전에 2단계가 있어서 5단계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5단계 변혁과 통일의 과정을 모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다시 3단계로 진행되는 그런 시절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2016년 들어서만 북이 소형 수소탄 시험 극궤도 위성 발사 2월 23일 날 최고 사령부 중대성명 그 안에 1차 타격 대상, 2차 타격 대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관련된 70일 전투를 진행하고 있지만 3월 7일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데 맞춰 첨단전과 재래전의 최고 강도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닥터 스테판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혁명 팟캐스트인 만큼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지난 8월 사태의 재현인데요. 그때는 남당국을 상대로 48시간 치호 통첩과 고강도 압박 전술을 구사해서 김관진을 불러다 놓고 8.25 합의에 도장을 찍게 했죠. 네. 그때도 미국은 일제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바로 중단하는 즉시 꼬랑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재현되고 있는 제2의 8월 사태는 남당국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재래전만이 아니라 첨단전의 무기까지 동원하는 그래서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의 중단만이 아니라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김관진만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가 나서서 북미 평화협정에 걸맞는 수준의 북남합의, 즉 연방제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그렇지 않으면, 즉 이러한 회담 합의의 방식이 아니면 비전쟁의 방식이 아니면 무력 충돌, 즉 전쟁의 방식으로라도 평화와 통일, 공고한 평화체제와 통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북의 뜻이죠. 네. 이런 조건에서 다시 한번 자주민주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세 발전 속에서 자주민주 통일의 경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죠. 네.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모래시계의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네.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심각해질 때마다 이 비유를 떠올리면 도움이 될 텐데요. 모래시계를 세워놨는데 위에서 이제 모래가 아래로 내려오죠. 네. 그거 이제 제로섬 게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에 모래가 줄어들면 아래 모래가 많아지는. 근데 그 위가 이제 전쟁이고 중간이 혁명이고 아래가 항쟁이다. 그 반대에도 성립이 되죠. 위에가 항쟁이고 이제 중간이 혁명이고 이제 아래가 전쟁이다. 항쟁의 가능성이 줄어들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쟁의 가능성이 늘어나면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네. 반대로 항쟁의 가능성이 줄어들면 전쟁의 가능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중간에 이제 혁명이 있고요. 지금 남코리아에서 항쟁의 가능성은 물론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완만하죠. 네. 이런 와중에 북이 2015년을 지나서 2016년에 제7차 당대회를 5월 초에 연다고 하면서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작한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의 마무리 단계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 소형수소탄 시험, 2월달 극궤도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대결전의 절정 과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북의 표현대로 1차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간을 없애버린다든지, 그럴 경우 미국이 이제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조선인민군 군정이 실시되면서 마무리가 될 테고, 개입하게 된다면 이제 북의 표현대로 2차 타격 대상, 즉미 본토와 해외 군사 기지들이 초토화가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슈퍼 EMP 핵탄을 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한정에서 보면요. 이렇게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1차 타격에 그치게 되면 이제 미군이 바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2차 타격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코리아 반도의 미군은 그 존재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반미자주화의 과제는 자연히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보안법 철폐가 이루어지면서 그 남의 자주적 민주정부와 북의 사유정부가 통일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과제만 남겠죠. 그럼 혁명과 항쟁은 뭐냐? 혁명과 항쟁은 북의 군사적 개입이 없이 남의 민중의 힘으로만 변혁을 이루는 건데요. 혁명과 항쟁은 공이 기층 민중과 중간 세력이 다 같이 떨쳐 일어납니다. 항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좀 나눠서 설명하면 혁명이란 민중 항쟁, 기층 민중이 주도하는 항쟁이고요. 항쟁은 대중적 항쟁, 중간층이 주도하는 항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남해에는 진보 정당이 없기 때문에 혁명을 하기가 어렵죠. 혁명을 해도 임시혁명 정부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항쟁이 벌어져서 개혁 정당이 집권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혁명처럼 개혁 후보가 차베스 사면을 내걸고 당선이 된 뒤에 사면받은 차베스가 집권하는 방식, 즉 개혁 정권이 민주개혁적인 조치를 취한 후 진보 정당이 창당되고 성장해서 다음번에 집권하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과 개혁 정권이 제 역할을 못해서 마치 1917년 러시아 혁명처럼 2월 혁명 이후 10월 혁명, 즉 8개월 만에 진보 정권으로 바뀌는 급진적인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항쟁에서 혁명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급진적인 과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혁명이든 항쟁이든, 항쟁이든 혁명이든 어떤 경우에도 당이 필요하고 자주형 민정부가 들어서야만 보안법이 철폐되고 그 남의 자주형 민정부와 북의 사유정부가 통일연방정부로 나아가는 경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군정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군정이 실시돼도 남이 바로 사유정부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남의 당이 창당돼서 자주형민정부가 수립되고 역시 보안법 철폐 이후 남의 자주형민정부와 북의 사유정부가 통일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경로는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항쟁보다 혁명, 혁명보다 전쟁이 급진적이다. 그 경로를 밟아 나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죠. 네. 여기 한마디 덧붙이면 속도와 질이 비례하는 만큼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질도 높아진다. 이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청산의 수위가 높아진다. 낡은 잔재를 없애는 정도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그 혁명과 항쟁과 비교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뭐 광주 민중항쟁이나 6월 항쟁이 대표적인데 이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명 팟캐스트는 이제 개념과 논리, 이론을 다루는 팟캐스트인 만큼 좀 개념을 적확하게 쓰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혁명은 둘뿐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북에서 민족해방의 과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갔죠. 다시 말씀드려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의 과제는 실현되지 않았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모두 항쟁이다. 뭐 봉기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영어로 uprising이죠. 1919년 3.1 항쟁, 1948년 4.3 항쟁, 46년의 9월 총파업 이후 10월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딱 70돌이 됩니다. 네. 그리고 1960년 4.19 항쟁, 1979 부마 항쟁, 뭐 10월 항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 항쟁, 광주민주 항쟁이라고 하죠. 네. 마지막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쟁이 두 번 있었죠. 항일전쟁과 코리아전쟁입니다. 네. 그 이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갑오농민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승리하고 2차에서 패배했죠. 다만 그 동력이 독립군 운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항일전쟁 과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군대의 무장투쟁으로 이어졌죠. 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반파쇼 투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장투쟁 세력이 주도하죠. 네. 동구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 가령 프랑스에서의 레지스탕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광주 항쟁하고 유월 항쟁을 보면요. 광주 항쟁은 광주 꼬민이라고 불리는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매우 짧았습니다마는 마치 1871년 파리 꼬민처럼 어떤 억압과 착취도 없는 세상을 구현했죠. 네. 이 정도 되면 항쟁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1948년 4.3 항쟁처럼 무장투쟁을 동반했습니다. 역시 억압 착취의 세력들이 먼저 무장 도발을 한데 반격을 가하면서 진행된 무장투쟁이죠. 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후에 이제 압도적인 무력의 2차 공격 속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광주라는 극히 제한된 고립된 공간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 때는 감히 쿠데타를 벌이지 못했죠. 서울 한복판에선 절대 불가능하다. 또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대오를 상대로 그런 광주 학살식의 우회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죠. 네. 쉽게 말씀드려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는 우회 쿠데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6.29 선언이라는 본질상 기만전술이죠. 네. 주전자에 이제 물이 끓고 있을 때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김이 새게 하는 계량전술입니다. 네. 당시 투쟁을 지도하는 세력의 수준 또 투쟁에 떨쳐나서 민중의 수준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만전술에 넘어가서 국민운동본부의 후보 단일화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를 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의 수립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대선에서 노태우 광주 학살자가 당선이 됐죠. 네. 그래서 6월 항쟁은 절반의 승리, 미완의 승리의 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의 항쟁에서는 승리했는데 12월 달의 대선에서는 실패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반파쇼 민주 전선을 통해서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 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이 하나로 단결했을 때는 승리했고, 12월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분열되면서 실패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전선으로 단결했을 때 승리하고 분열했을 때 실패했다는 뼈저린 교훈을 낳았죠. 그 단결과 승리에 의거해서 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등장했고, 그 분열과 실패에 의해서 김영삼 정권, 이명박, 박근혜 이른바 정권, 정권이 출범했죠. 그것이 바로 안타까운 1987년 이후의 남코리아 정권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정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현 정세 속에서 전쟁, 혁명, 항쟁, 항쟁, 혁명, 전쟁과 관련돼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보면 일단 1987년 6월 항쟁은 대중적 항쟁이다. 정권이 진보 정권이 아니라 민주개혁 정권, 과학적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반파쇼 민주전선에 기초한 민주연립정부죠. 다시 말씀드려서 민족민주전선에 기초한 자주형 민주정부가 못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파쇼 정부를 무너뜨리고 반파쇼 민주전선에 기초한 반파쇼 민중항쟁에 의거해서 세우는 민주연립정권인 만큼 그 동력을 받아서 북과 반미구국 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해서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측면은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두에 꺼냈던 5단계 변혁과 통일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빠르게 전개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실제 그 과정을 추진했죠. 이것이 대중적 항쟁이 일어났을 때의 경로고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개혁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혁 세력이 너무 무능하거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수를 썼을 때는 바로 혁명이 일어나서 자주형 민정부가 수립될 수 있겠다. 물론 1987년에도 우익 쿠데타를 벌이지 못한 만큼 이때에도 우익 쿠데타는 불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로 무리하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능하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평소에도 그런데 극단적인 우익 쿠데타가 벌어진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실제로 광주 학살, 광주 항쟁 당시에 북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을 적극 검토했다는 언급을 생전에 김일성 주석이 독일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루이제 린저와의 담화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전국적 차원에서의 과제 해결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과제 해결이 밀접히 연관돼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7년 6월 항쟁 때도 안 되던 그러한 우익 쿠데타가 지금 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우익 쿠데타는 혁명을 더욱 촉발시키고 그 청산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표현의 그 과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코리아 연대가 감히 자주민주통일 코리아 연대가 아니라 자주통일 민주주의 코리아 연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할 때는 딱 보기에도 전국적 차원의 과제 해결과 지역적 차원의 과제 해결을 구분해서 각각 사실 전국 변혁, 지역 변혁 그럴 경우 그 자체가 고유의 변혁인 만큼 그 이론에서 목표 수단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고 있죠. 전국 변혁의 경우에는 통일연방정부, 혁명 무력과 민족통일전선, 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으로서의 전면항쟁, 이러한 목표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 변혁에서는 자주민주정부 수립, 민족민주전선 안에서의 이제 주도역량과 보조역량, 주력군 보조역량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기서 주력군은 이제 노농, 청학, 양심정치식인 이렇게 네 개 세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장투쟁이 빠진 기층민중 주도의 민중항쟁, 뭐 다른 의미로 대중적 항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대중적 항쟁이라고 할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중간층이 주도하는 대중적 항쟁이 아니라 기층민중이 주도하는 대중적 항쟁, 민중항쟁의 표현으로 쓴 것이죠. 네. 특히 자주와 통일, 반미자주와 조국 통일의 본질적 목표가 사실은 같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전선도 민족통일전선으로 공통하죠. 이런 측면에서 자주와 통일이 본질적으로 연관돼 하나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주민주통일이라고 강조할 때는 그 경로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로 강조할 때는 그 성격과 목표수단 방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정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